ready? Cue sign이 떨어지면 시작되는 showtime. So give me a question. 궁금한 건 참지 마. 네가 널 기대했던 이 상상을 앞질러 한다. 자, now I'll break the rules. 동그란 얼굴에 검지를 푹 찔린 듯한 너의 그 표정은 다 cue. 네 머릿속에 찔린 듯한 너의 그 표정은 다 큐. 네 머릿속에